로봇가 사물을 연주하고 컴퓨터가 바둑을 두는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소설 태백산맥도 그랬지만 무슨 누구는 못 말려 이런 개그 모음집이 인쇄분쟁에 휘말렸다지요. 책순이가 주장하기를 출판사에 인지를 40만 장이나 줬고 그 중에 35만 권이 팔렸는데 인쇄를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받지 않았다는 거죠. 로봇가 사물을 연주하고 컴퓨터가 바둑을 두는 세상에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게 다 베스트셀러가 겪는 유명세겠죠. 그런데요. 사회와 역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책들이 이런 인쇄 분쟁에 휘말리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 개그 유머집이나 소녀의 감수성을 살살 긁어주는 유치한 시집 이런 것들이 인쇄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 저자나 출판사나 독자 모두에게 가슴 뿌듯한 일일 테니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도울스 중에서 칼 올프의 까르미나 브라나. 구로구 시흥사동의 전규환 씨 들으셨습니까? 영화 도울스 중에서 까르미나 브라나였습니다. 오늘 기로 보는 한 편의 영화는 역시 뮤지컬 영화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All That Jazz인데요. 80년도 까네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죠. 이 영화를 만든 마포 씨의 감독은 천부적인 무용수자 탁월한 안무가로 평가받고 있고요. 지금껏 토니상도 8차례나 수상했습니다. 또 오스카와 에미상을 각각 한 번씩 수상한 경력도 있고요. 영화 캐바레로 이미 72년에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것만 봐도 그의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 탁월한 재능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드디어 여성들의 순정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장간호가 나왔습니다. 감각파 여성들을 위한 순정 만화와 유익한 정보 총집합. 멋과 여유로움이 넘치는 월간 실루엣 장간호. 5월 24일부터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순정 만화의 모든 것 월간 실루엣.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서출판 청조. 예,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수함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랬어?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수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성장 700-8788. 주요 연출가이자 안무가인 조 기디언에게 죽음의 천사가 찾아온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선 음악을 틀고 눈에 안약을 넣은 다음 늘 복용하는 약을 먹은 뒤 연신 기침을 해대면서도 담배를 물고 샤워를 하는 것. 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던 조에게 어느 날 문득 하얀 드레스에 큰 모자를 쓴 아름다운 죽음의 천사가 찾아온 것이죠. Well, it's alright. It's showtime, folks. 오늘은 조가 준비하는 새 쇼에 출연할 무용수들을 뽑는 날입니다. 모두가 브로드웨이의 스타가 되겠다는 화려한 꿈을 지닌 무용수들. 그들의 몸이 음악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열중하는 건 안무가 좋뿐 쇼 책임자나 제작자는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단 하나. 쇼가 제 시간에 무대에 올려져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뿐이니까요. Is this your home phone? 오디션은 춤뿐만이 아니라 무용수들의 노래 실력 그리고 조아의 개인 인터뷰까지를 받아야 끝이 납니다. You're in the Wiz? Mr. Gideon, I've never been in the Wiz or any show in my life. I had to put something on the card. I really need a job, so I lied. It's all right, Rima. I lie all the time myself. 마침내 조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Candy, Casey, Rima, Jennifer, and Victoria Porter. Candy, Casey, Rima, Jennifer, Victoria Porter. 조의 일방적인 결정에 제작자들은 불만을 터뜨리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그 결정을 반복하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조를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뛰어난 무용수인 오드리, 별거 중인 조의 아내인데요. 이 오드리도 뒷자리에서 오디션을 쭉 지켜봤습니다. 딸 미셸과 함께요. You are fine with me. What about this weekend with Michelle? Oh, Jesus. God, I gotta work this weekend. Joe, you promised her. I know I promised, but what am I gonna do? That's okay. I'm sorry, Michelle. It's okay. 매일매일을 일에 빠져 사는 조는 아빠로서는 빵점입니다. 딸과 함께 하기로 한 주말 약속도 곧잘 잊어버리니까요. Everybody would live forever. No death, man. No pennies on the ice for anybody. Well, there are a couple of people, like maybe my agent who put me into this toilet. Johnny Blanco. Forget it. 쇼를 무대 연출하는 것 말고도 조는 지금 쇼 영화 한 편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미코 단테가 죽음을 소재로 한 코미디로 객석을 웃음으로 몰아넣는 장면인데요. 이게 자꾸만 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벌써 이 장면을 몇 번이나 다시 편집하는지 모를 정도죠. This chick man, without the benefit of dying herself, has broken the process of death into five stages. Anger, denial, bargaining, depression, and acceptance. Sounds like a Jewish law firm. 이태리의 여자 박사 키프로로스는 죽음을 5단계로 나누었는데 울분, 거부, 협상, 우울, 수용이 그것입니다. Jesus Christ! 필름 속의 비코 단테는 죽음을 맞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I accept. Hold it. Finish? You want to run it again? No, I do not want to run it again. Thank you very much. We are finished. Anybody have any ideas? 존은 왠지 더 이상 이 코미디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Who ask you, Stacy? It's too long. I don't know. 멈추라고 지시하면서 괜히 스태프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누구 말대로 우울의 단계쯤 온 사람처럼요. I wish I could, but I got to work on the show. 그날 밤 조의 아파트에 빅토리아 포터가 찾아왔습니다. 제작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조가 고집해서 뽑은 무용수지요. I have always depended on the kindness of strangers. You're looking at my nose, aren't you? Huh? It's crooked. It goes to the left, see? 그녀의 꿈은 조금 비뚤어진 자신의 코를 성형수술해서라도 영화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를 유혹하러 온 것이죠. You know, a movie star. In the movies. I don't know anybody that could answer that question. It's a very freaky business, you know? Yeah, I know all about that, but, like, I want to know what you think. Do you think I could be a movie star? Stay by my side with me. 하지만 존은 이런 일에는 전문가지요. 현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Well, that's fair. Like you said, it is a freaky business, though. You know, you could be wrong, right? Right. 서로 즐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우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You will. I promise you. You want to go to bed? Yeah. 그리고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듭니다. 하필 애인 케이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 오겠다는 케이티에게 오지 말라는 전화를 못한 것이죠. To say... 빅토리아와 함께 잠을 든 조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케이티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조뿐이지만 조의 여성 편력은 소문이 날 만큼 났는데도 끝이 없기 때문이죠. off with us. NY to LA, going all the way. Once you climb aboard, you'll ride as smooth as glass. 조의 쇼에 쓰일 노래입니다. You're as close to heaven as you'll ever be. Lean back, relax, here come the snacks. Drop your diet, have a fall. Don't stop with one, try them all. Whoa, it's very, very good, I think. 노래는 항공사 CM송으로 사용해도 좋을 만큼 안락한 비행기 여행을 선전하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자는 분위기가 좋다고 만족하지만 주는 어딘지 모르게 불만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쇼의 연습이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See what I can do with it. Joey, I'm weaned. I'm toilet. I gotta talk to you at this time sheet. Why am I? You've been 3 weeks now. We've been on triple time. The brass is eating my ass out. Bargaining. You shot 82 days on a 65-day schedule. On a 4-month editing schedule, you've gone 7 months. We're already 2,000,002 over the original budget. Joey, God. 기침이 더 심해지면서 가슴에 통증까지 느낀 어느 날. 쇼 영화 제작자는 편집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200만 불이 적자났다고 조를 답답합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편집을 계속하는 조. 한마디 툭 던집니다. 편집을 새로 했는데 한번 보라고요. I accept. Oh my God. It is. 떠들어대던 제작자의 얼굴이 금방 환해집니다. 새로 고친 편집이 훨씬 좋으니까요. Okay, that looks pretty good. I like it. Let's go. All right, everybody down in the straight line. Come on. Here we go. Move down. Move down, Victoria. And sing it out. Here we go. 5, 6, 7. 다시 쇼 연습실. 단원들은 모두 열심이지만 조는 왠지 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연습을 마친 무용수들이 모두 돌아가고 이제는 텅 빈 연습실. 조의 더욱 심해진 기침 소리만이 이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쇼타임, folks. Showtime. 5, 6, 7, 8. Stop smiling. Lay back.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Hold it. Candy Casey, very good. You're gonna do it again, Victoria. Gary, Danny, let's go. Stop smiling. It's not the high school play. Count. A 5, 6, 7, 8. Hold it. 오늘 연습은 빅토리아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녀의 형편없는 춤솜씨를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봐줄 조가 아니죠. Well, that's not too hard, is it? Again. A 5, 6, 7, 8. Lay back, Victoria. Lay back. Lay back. Hold it. Goodness. 울음을 터뜨리는 빅토리아. I can't make you a great dancer. I don't even know if I can make you a good dancer. But if you keep trying and don't quit, I know I can make you a better dancer. A 5, 6, 7, 8. 1, 2, 3, 4. 하지만 조는 끈질긴 노력으로 그녀의 춤을 자신의 마음에 들게 바꿔놓습니다. 무용수들이 그를 존경하는 건 바로 이런 점 때문이죠. Again. Hold it. All right, you can turn around now. Breathe deep. Again. All right, you can put your shirt on now. Well, doctor. 기침 때문에 결국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조. 따라온 제작자는 쇼가 시작되는 2월 1일 전까지는 100만 불짜리 무문이 잘 좀 봐달라고 조가 들으라는 듯이 뼈있는 농담을 내뱉죠. 예전보다도 몸이 말을 잘 듣지 않긴 하지만 그보다는 쇼의 안무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게 조를 더 힘들게 합니다. Don't worry, Paul. He always says the same thing about every number in every show. 할 수 없이 옆방에서 따로 연습하고 있는 별거 중인 부인 오드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You know, I don't want to do it in this goddamn show because you want to play that stupid 24-year-old girl. Oh, I knew sooner or later you'd say that. You do think I'm too old for the part. Well, you're wrong. I can play 24 years old, and I'll damn well prove it. You want to quit the show? Quit the show. 하지만 오드리는 조의 하소연을 단칼에 무시해버리죠. 조의 바람기 때문에 입은 상처가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데다가 평생 진실해 본 적이 없는 남편이었으니까요. What guilt? We're never going one day when you were faithful to me. Oh, that guilt. 어쨌든 새로운 쇼의 안무는 완성됐고 그래서 제작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리허설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항공사 CM송 같은 노래와 그 노래에 맞춘 율동이 연습실 가득 채웁니다. 공연이 끝난 줄 알고 박수를 치는 제작자들. 하지만 조가 야심을 품은 쇼는 이제 시작입니다. 연습장에 스모그가 뿌려지고 조명이 꺼집니다. Welcome. Welcome aboard Erotica. Take off. 무용수들은 입고 있던 무용복들을 벗어던지고 속옷 차림이 되지요. We can take you anywhere. They're taking their clothes off. Anywhere you want to. Just reach out your hand and introduce yourselves. My name is Sam. My name is Autumn. My name is Jennifer. My name is Rima. Gary. John. 그리고 각자 자기 짝을 찾습니다. 남녀 커플, 또 때로는 여자끼리, 남자끼리의 동성 커플. 이들이 추는 춤은 정말 요염합니다. 사랑의 행위를 춤으로 옮겨놓은 것 같을 정도죠. 제작자들은 기겁을 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이 쇼가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될 것이라는 점이죠. 어쨌든 리허설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춤을 완성하고 난 조의 기분은 왠지 우울합니다. 자신의 쇼는 내용도 없고 춤도 엉망인 쓰레기처럼 느꼈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한 것처럼 완벽함을 만들어내고픈 욕심. 그것이 조를 견딜 수 없게 만든 거죠. 2 columns revolve New York to L.A. And over here on the other side, the same thing. Okay, no acting, everyone. Just take it easy. 이젠 대본 연습입니다. 별거 중인 오드리와 앤 케이티도 모두 가담했습니다. Page 2. You see, Sammy, in California, everybody needs a car. I got a friend who bought a Mercedes just to get to the bathroom. 쇼 대본은 아주 코믹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단원들의 웃음소리도 대본을 읽는 소리도 모두가 조의 귀에서 멀어져 갑니다. 의식을 잃은 거죠. Million dollar show that Mr. Gideon keeps talking about. I guess I am. Mr. Gideon is having severe attacks of angina that could possibly lead to a massive coronary. 진단 결과는 협심증. 심장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큰 병입니다. A little more than show people, Mr. Gideon. Now, if you want to leave, that's fine, but I think you'll die if you do. Can I see you for a moment? Dr. Hyman? If I stay, how much time are we talking about? At least 2 or 3 weeks. You've got to be kidding! I got a show. 적어도 2-3주간은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쇼를 무대에 올려야 한다고 소리치는 조. Jeez, what's wrong? 순간 조는 또 쓰러집니다. 그의 병은 심각한 상태였습니까? I was sick until I got here. It was just simply exhaustion. He just tried to do too much. Anyway, we've made a decision to postpone the show for 4 months. But the doctor... 조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제작자는 쇼를 넉 달간 연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무용수들은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무용수들은 그런 자신의 처지보다는 조의 병이 심각하다는 사실 때문에 더 기분이 침울합니다. 그런 단원들에게 오드리는 거짓말을 하죠. Already he's much better. I just left him an hour ago. He was in a great mood. Making jokes, making passes at all the nurses. And he told me to tell all of you he has a terrific idea for a new hospital. 남편 조는 간호원들도 여자로 볼 만큼 여전히 건강하고 또 지금 침대에 누워서 병원을 소재로 한 쇼를 구상하고 있다고 애써 밝게 얘기합니다. 작곡가인 폴이 그 말을 듣자마자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단원들은 조의 쾌유를 비는 의미에서 병원 축제라는 즉흥쇼를 벌이죠. 한편 제작자는 다른 쇼 연출가 루커스와 협상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연출을 교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How much is Joe getting? 5% of the gross until payoff, then he goes to 6%, 20% of all subsidiary rights, including a movie sale. 두 사람은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즉석에서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로 관계가 발전합니다. Of course, my schedule is impossible, but... You know how I feel about you, Josie. You've been like a father to me. You a son to me. 돈은 위대한 겁니다. Look for the worst in people. 위험한 고비를 넘긴 조는 이제 개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병실은 곧 문병원 단원들로 들끓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Mr. Gideon, what are you doing? 간호원을 추근대는 건 고사하고 협심증 환자가 술에 담배까지 즐깁니다. 이런 방탕한 생활 덕에 병세는 하나도 호전되질 않지요. Everything he does seems to be a denial of his condition. Dr. Ballinger, every time I've seen him, I get the impression that he doesn't care whether he lives or dies. Yes, I know. 의사들은 But I think he cares a lot. 그런 그가 자신의 병을 okay.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죽음을 달관해서인지 아니면 거부해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The people know. I mean, the people know. It's broke every first day record. It's a blockbuster. A blockbuster. I mean, 조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가 편집했던 쇼 영화 스탠드업이 개봉됐습니다. 흥행 결과는 무척 좋은 편입니다. 신문평도 대체로 좋고요. 물론 제작자가 평이 실린 신문은 가져오지도 않았지만요. Following Joe Gideon's triumphant directorial achievement with 50 beautiful girls, 50, when he won every possible award, it would be nice to report that Mr. Gideon's latest effort, The Stand-Up, starring David Newman, was a better film. 그날 저녁, 유명한 한 여류 영화 비평가가 TV에 출연해서 조의 영화를 평하기 시작합니다. Rising above rather commonplace material, the actor creates a classic comic art. I guarantee this picture is 30 million domestic, at least. Joe Gideon, in his effort to keep the stand-up upright, has resorted to the use of crutches, frantic cutting, and ear-splitting soundtrack, chopping out the ends of scenes before the drama has played out, left this reviewer with bewilderment and a four-aspirin headache. 한마디로 형편없다는 거죠. 주인공의 연기는 볼만하지만 조의 연출력은 아스피린을 준비해야 될 정도라고 혹평을 해댑니다. I'm scared. 이제 조는 큰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둑들! I'm Dr. Hyman, the internist! I'm Dr. Gary, the surgeon! I'm Dr. Ballinger, the cardiologist! A five, six, seven, eight! The heart is the viscous of cardiac... 마치 의사들이 자신의 몸을 두고 한판의 쇼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쇼의 주제는 기리온의 절망이고요. I just wanted to say something nice to him. Why? In case, In case. 마침내 수술 시간이 됐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던 조는 죽음의 천사가 자신에게 입맞추는 환상을 봅니다. In case.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아내 오드리에게 죽으면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조. If I die. Sorry for all the bad things I did to you. And if I live, I'm sorry for all the bad things I'm gonna do to you. 그리고 애인 케이티에게는 만약 살게 되면 앞으로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죠. As stated in the declaration, sustained directly and solely as a result of injury, sickness, death of, or permanent disability. Excuse me, Mr. Clark. 조의 가슴에 메스가 가해지는 순간 제작자는 그가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회사와 열심히 회의 중입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보험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이죠. 보험회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If Mr. Gideon recovers and you resume production within the 180 days, we are not liable for any. 조가 180일 내에 회복해서 쇼를 무대에 올리거나 다른 감독이 대신 쇼를 완성할 경우는 한 푼도 못 받음. 조가 애초 약속 시간인 2월 1일 이전에 사망해서 쇼를 못 올리면 100만 달러의 보상을 받게 된. You abandon production, we are liable for the full $1 million. This means, gentlemen, you could make a profit of $519,500. 조가 죽을 경우 그들은 쇼를 올리지 않고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수술이 끝난 뒤 아직 의식을 차리지 못한 조. 그의 눈앞에는 자꾸만 자신이 편집한 그 죽음을 소재로 한 미코 단테의 코미디가 떠오릅니다. You want to shoot it now? Huh? I can't understand him. I think he said okay. Hospital hallucination, take one. 그리고 마치 자신이 누워있는 이 침대를 무대로 자신이 감독이 돼서 쇼를 찍고 있다는 환상에 빠집니다. 주제는 자신의 인생입니다. Ready? Anger, denial, bargaining, depression, and acceptance. Playback. 첫 번째 장면은 아내 오드리가 대사를 맡았습니다. 떠나면 후회할 거라는 내용이죠. After you've gone, there's no denying you'll feel blue, you'll feel sad. You miss the bestest pal you ever had. There'll come a time. 다음은 케이티 차례입니다. 케이티는 조의 방탕한 생활 태도를 야단치는 노래를 부릅니다. Playback. Mm-hmm. You better change your way of living, and if that ain't enough. She's right, Joe, you better listen. You better change the way you spread your stuff, cause nobody wants you when you're old and gray. You better change your way today. You better change your way. Can you hear me, Joe? I'm talking to you. You gotta. 다음 장면은 그의 오랜 친구들입니다. 조의 친구들은 모두 죽은 자의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가 선택한 삶과 지금의 결과가 마땅한 것이라며 조를 비난합니다. Playback! "그래도 떠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노래하는 딸, 미셸." 이런 환상 속에서 겨우 의식을 차린 조. 수술은 끝났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자꾸만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환상만 보입니다. 호흡기를 떼어버리고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는 그에게 울분, 거부, 타협, 우울, 수용. 죽음의 5단계에 관한 코미디가 계속 들려옵니다. 울분. Denial. Denial. 거부. 지금은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죽음을 거부하는 중. Maybe, but not me. Oh no. You got the wrong. How about my mother, man? She's old. I'm weaned. I'm toilet trained. I don't need her anymore. Bye, Ma. You've been terrific. I love you, but not me. Oh, don't take me out now. Bargaining. 타협. 이젠 정말 성실하게, 똑바르게 살겠다는 중. Depression. 하느님, 난 죽어가고 있어요. 다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죽어요. I'm dying. 절망적으로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중. At those prices, man, who could afford to live? So, acceptance. 수용. Oh, oh God. Oh. 그 순간 어디선가 수용의 단계가 들려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는 한 노파의 병실입니다. I think you're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But I love you. 조는 그녀를 껴안으며 사랑한다고 위로합니다. 그 말에 노파는 아주 편안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조도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병원 한 구석에서 만난 흑인 치료사와 노래를 부르죠. Your old kit bag and smile. Now, smile, now, smile. Hey, pack up your troubles in your old kit bag. Smile, boys, that's the style. Here we go. What's the use of worrying? It never was worthwhile.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존은 이제 즐겁게 죽음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하지만 쇼를 미완성인 채로 놔두고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는 듯 죽음의 천사는 그의 마지막 쇼를 위해서 조의 얼굴을 분장해줍니다. 자신의 심장 박동기가 조의 눈앞에서 TV 화면으로 변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Wonderful, wonderful. Folks, what can I tell you about my next guest? 사회자가 조를 소개합니다. But not loved. And his success in show business was matched by failure. 예술엔 성공했지만 인생은 실패했던 한 남자. 올드 재즈에서 본 것처럼 장난처럼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현실을 깨달은 남자. 그저 그런 능력에 친구도 없이 지금은 죽음의 공포에 허덕이는 조 기디언을 소개합니다. His friend in his final appearance on the great stage of life. You can applaud if you wanna, Mr. Joe Gideon. 조의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조는 자신의 인생과 작별을 구하는 마지막 노래 Bye Bye Love를 부릅니다. Bye Bye Love Bye Bye Sweet Caress Hello Emptiness I feel like I could die Bye Bye Your Life Goodbye Bye Bye My Life Goodbye Bye Bye Your Life Goodbye sure am blue. He sure is blue. I sure am blue. He sure is blue. I sure am blue. He sure is blue. I sure am blue. He sure is blue. I sure am blue. 객석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들과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그를 데려갈 죽음의 천사도 모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존은 자신을 아는 모든 이들의 환호를 뒤로한 채 미소를 지으며 죽음의 천사에게 다가갑니다. 그것이 환상일지라도 그는 자신의 쇼를 훌륭히 완성했으니까요. 평생을 무대를 향한 정열로 살아온 조 기디언은 그렇게 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로이 쉐이더 주연의 All the Jazz, 어떠셨어요? 한 예술가의 열정, 그리고 열기로 가득 찬 이 영화의 분위기가 여러분께도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음악으로 가득 채워진 영화라서요. 아마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귀 속에 음악이 흘러넘칠 것 같은데요. 자, 잘 담아두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